heart beat, beat, beat, beat. Tick tock, tick tock, tick tock. Listen to my heart beat, beat, beat, beat. Tick tock, tick tock, tick tock. Heart beat, beat, beat, beat. 왜 네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 할래 아무리 내 자신을 달래고도 잘래 별로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 왜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지 머리로 날겠는데 가슴은 왜 아직 맘대로인지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이별을 믿지 못해 Nobody knows 틱톡 틱톡 틱톡